H UBS。Cold Case 진실의 왕. 불가능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믿기 힘들지라도 진실인 법입니다. 영원한 명탐정 셜록 홈즈가 남긴 명대사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불가능을 제외해도 남는 것이 없을 때는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오늘도 저희 한대방송국의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Cold Case라는 영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Cold Case의 단어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차가운 사건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사건, 즉 미제 사건이라는 뜻이죠. 미제 사건은 활발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장기간 미해결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유전자 검사로 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수백 개의 미제 사건이 존재해요. 오늘 한대방송국의 점심 라디오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서는 한국의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저와 함께 미제 사건을 들려줄 진실의 방으로 가봅시다. 가양역 실종 사건입니다. 2022년 서울 강서구 가양역 부근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단편작으로 끝났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그러진 못했습니다. 20, 30대 성인들이 잇따라 이 가양역 부근에서 실종돼 당시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어요. 세 사건 모두 실종자들이 가양대교 방향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도 바로 이런 연쇄적인 실종신고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 달 사이 무려 3건의 실종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실종사건은 2022년 6월 27일에 발생한 20대 여성 실종사건이에요. 두 번째 실종사건은 2022년 8월 7일에 발생한 20대 남성 실종사건입니다. 마지막 실종사건은 2022년 8월 8일에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건이에요. 특정 장소에서 이렇게나 많이 실종이 일어나다니 듣기만 해도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세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치러 가봅시다. 오늘의 첫 미제 사건은 바로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 사건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인물이 많이 등장하니 인물을 저마다 다르게 명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20대 실종 여성은 김양이라고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오후 11시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역 부근에서 만 24세 김양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실종 당시 그녀의 체격은 마른 편에 머리는 쇼컷이었으며 왼쪽 팔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착용 의상은 베이지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 그리고 레인부츠 등이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가양역 3번 출구로 가양대교 남단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이 CCTV에 찍혔죠. 이후 그녀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채 행적을 감췄습니다. 실종 당일 김양은 미용실에 다녀온다고 가족들에게 말했고 실제로 인스타 스토리에도 미용실에 다녀온 것을 언급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안타깝게도 미용실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추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실종자의 태블릿 PC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두 페이지 분량의 글이 발견됐으며 실종자가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김양이 정말 마지막으로 발견된 CCTV에는 가양대교 중간에 홀로 서 있었다고 하니 종합적인 정황을 따져봤을 땐 자살일 확률이 높지만 여전히 행방불명인 상태이고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살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그녀의 실종에 있어서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119에 전화해 본인이 아닌 집에 있는 자신의 언니를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 119에 전화할 땐 본인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를 하곤 하죠. 하지만 김양은 본인이 집에 가지 않았지만 집에 있는 언니를 도와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녀가 구급대에게 한 말은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였어요. 이 신고 전화는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는 타살과 언니가 자신의 신변 비관을 들으면 싫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자살로 크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현재까지 김양은 행방불명 상태라고 하니 만일 살아있다면 하루빨리 가정에 복귀해서 모든 힘듦과 우울을 딛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의 방에서 두 번째로 알아볼 미제 사건은 바로 가양역 20대 남성 실종 사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 이 남성을 지금부터 이군이라고 칭하도록 할게요. 이 사건은 2022년 8월 7일 오후 1시 30분경 가양역 4번 출구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만 25세 이군이 실종된 뒤 결국 사망한 채 시신의 일부만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군은 당시 여자친구와 통화를 끝낸 직후부터 행방불명 상태였어요. 실종 당시 그는 검은색 티셔츠와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손목과 왼쪽 쇄골에 레터링 문신이 있었어요. 이군의 여자친구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가 1시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어딘가 쎄함을 느낀 여자친구가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것이죠. 다만 경찰은 여자친구에게 극단적 메시지를 남긴 것이 아니라며 이군에 대해 단순 가출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기에 이군의 위치 추적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없었어요. 이에 그의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실종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는 사건 일주일 후인 8월 14일에 공론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2022년 9월 24일 이군의 불완전한 시신이 강화도 광성보 인근 갯벌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하반신만 남은 상태였고 상당 부분 부패했었어요. 추후 DNA 분석 결과 해당 시신은 이군의 것이 맞았고 그의 유가족들은 실종자가 20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민들도 한 달 간격으로 두 건의 실종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세 번째 실종 사건인 가양역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혼선 방지를 위해 실종자를 박양이라고 칭할게요. 실종 당시 그녀는 회색 반팔에 갈색 가방을 메었으며 흰색 줄이 있는 검정색 바지 및 검은색 계통의 운동화를 착용했습니다. 두 번째 실종인 이군의 실종 사건과는 불과 하루 차이로 발생했어요. 때문에 전 국민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됐죠. 박양도 앞선 두 사건과 동일하게 가양대교 쪽으로 이동하던 중 실종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박양은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을 한 전적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오갔지만 결국 그녀의 행방은 아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이후 가양역에는 각종 괴담이 떠돌았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해당역으로 통행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가양역 부근에서 발생한 세 남녀 실종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연쇄 실종의 첫 번째 사고인 20대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해 꽤나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이 라디오를 듣게 되더라도 가양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기억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사고일 뿐이니까요. 실제로 2017년 이후 마포대교가 자살 방지를 위해 난간을 지속적으로 개조해왔는데 이로 인해 가양대교를 비롯한 마포대교 주변 교량의 투신이 늘어났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발한 것이죠. 이 때문에 가양대교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2명이 숨질 정도로 자살 시도자가 많은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두의 삶은 가치 있고 소중하니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제 사건을 들고 나타날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미제 사건 담당 수사관 김지윤, 기능사 박가람, 그리고 캐스트 김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